transforming now. 네가 찾을 때 혹시 없어도 당황하지만 발을 굴러 손뼉 치고 손을 튕겨 깨어난다. 하루 종일 예쁜 척 그건 너무 지겨워. 세상이 never never. Hey, what do you wanna get this time, Mr. Collector?